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성은 동지께 최근 민주공고 재건 및 민주주의를 위한 인민당 정비서 앙리 모바 사카니가 답전을 보내왔습니다. 답전은 김정은 동지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재건 및 민주주의를 위한 인민당 창건 15돌세 즈음에서 축전을 보내준 데 대하여 재건 및 민주주의를 위한 인민당의 창건자이며 공고민주주의공화국 대통령인 조제프 까빌라 까방게 동지와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사의를 표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조선인민의 보다 훌륭한 미래를 추구하면서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을 위해 조선노동당과 협력해 나갈 민주공고 재건 및 민주주의를 위한 인민당의 의지를 재확언한다고 답전은 지적했습니다.